1972년 11월 21일 김도환은 오랜 지병이었던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향년 55세였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또 한 번의 정권 연장을 위해 유신헌법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이었다. 많은 인파가 몰린 그의 장례 행렬에는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도 그 뒤를 잇고 있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국가유공자 연금 전액을 매달 삼매고원이라는 곳에 기탁한 이유였다. 김도환. 그는 일제말 우리가 주권을 잃었던 식민지 시절부터 해방 이후 좌우익의 대립에 이어서 자유당 부패 정치와 5.16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생에 온몸을 다 던져 불의와 싸웠다. 난 오랫동안 자네를 지켜보아온 사람이었어. 자네만 자네답게 살았어. 조선의 주목 황제답게 말이야. 늘 야인이었지만 용감하고 멋있게 살았어. 나름대로 자네 역사를 가지고 자네 시대를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야. 뭐랄까, 야인 시대라고나 할까? 야인 시대. 그것은 바로 그가 몸바쳐 살아왔던 이 나라 격동기의 또 다른 역사의 한 장이었다.